녹슨못이 아닌 세균이 원인인 파상풍. 무심코 지나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부터 최신 치료법, 그리고 온 가족이 실천할 수 있는 쉬운 예방 방법과 면역력 높이는 식습관까지 이 글 하나로 파상풍의 모든 것을 확인하고 당신의 건강을 지키세요. 파상풍,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 파상풍은 이름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녹슨못과 끔찍한 상처가 떠오르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질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경로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면 예방할 수 있는 파상풍, 지금부터 그 정체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상풍, 깊이 파고들기. 파상풍이란 무엇인가요? 녹슨못과의 오해를 풀다. 파상풍은 클로스트리듐 테탄이라는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 때문에 발생하는 심각한 감염병입니다. 이 세균은 흙이나 동물의 분변 등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하며 상처를 통해 몸속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특히 녹슨못에 찔리는 상처가 잘 알려졌지만 작은 긁힌 상처나 동물에게 물린 상처, 화상 등 피부에 균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상처가 파상풍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몸속으로 들어간 세균이 뿜어내는 독소는 우리 신경계를 공격하여 근육 경련과 마비를 일으키는데 심하면 호흡근까지 마비시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파상풍, 현명하게 대비하고 극복하는 방법. 파상풍은 한 번 발생하면 치료가 매우 어렵고 합병증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만약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알아야 할 파상풍의 주요 증상들. 파상풍의 증상은 균이 침투한 상처의 크기나 독소의 양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처 감염 후 3일에서 21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치는데 보통 8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증상.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은 턱 근육이 굳어져 입을 벌리기 힘든 아관긴급입니다. 음식을 씹기 어렵거나 삼키기 힘들어질 수 있고 목 근육이나 복부 근육에 통증이나 뻣뻣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진행된 증상, 병이 진행될수록 근육 경련은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등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켜 몸이 활처럼 휘는 궁형강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땀을 많이 흘리거나 심박수가 빨라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지는 등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경련으로 인해 골절이 발생하거나 호흡곤란으로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최신 치료법과 의료기술, 파상풍, 치료의 방향은? 파상풍이 발병했을 경우 즉시 병원으로 가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치료법들이 사용됩니다. 독소 중화, 파상풍 독소를 중화시키는 항독소 주사를 맞습니다. 이는 몸속에 퍼진 독소를 무력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상처 관리, 균이 있는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소독하고 괴사 조직을 제거하는 등 적극적인 상처 관리를 합니다. 항생제 투여, 균 자체를 없애기 위해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증상 완화, 근육 경련을 완화하고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진정제나 근육 이완제 등을 사용합니다. 중증 환자의 경우 호흡 보조를 위해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파상풍은 완치 후에도 영구적인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초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이것. 파상풍은 예방이 곧 치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방이 가장 중요한 질병입니다. 다행히도 파상풍은 예방접종을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왜 중요할까요? 파상풍은 DTaP,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의 백신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기본 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형성하고 성인도 10년마다 추가 접종을 받아야 면역력이 유지됩니다. 특히 농업 종사자나 야외 활동이 잦은 분들은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종 시기. 어린이, 생후 2개월부터 6개월까지 3회 기초 접종 후 15에서 18개월과 4에서 6세에 각각 추가 접종을 권장합니다. 성인, 10년마다 TD, 파상풍, 디프테리아 또는 티데프,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에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 관리, 이렇게 하세요. 작은 상처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시 소독, 상처가 나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소독약으로 소독합니다. 멸균거즈, 상처 부위를 멸균거즈나 깨끗한 밴드로 덮어 외부 오염을 막습니다. 병원 방문, 깊거나 오염된 상처, 동물에게 물린 상처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진찰을 받고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파상풍 예방에 도움되는 음식과 생활습관. 파상풍은 세균 감염이므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음식이 파상풍을 직접 치료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 가득한 음식들. 비타민C 풍부한 과일, 감귤류, 오렌지, 자몽, 딸기, 키위 등은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인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아연이 풍부한 식품, 굴, 붉은 육류, 견과류, 콩류 등은 면역세포 기능을 돕는 아연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 요구르트, 김치, 된장 등 발효식품은 장 건강을 개선하여 면역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등은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여 전반적인 건강과 면역력 유지에 좋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파상풍을 멀리하세요. 균형 잡힌 식사, 특정 영양소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섭취하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합니다. 충분한 수면, 수면은 면역체계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세포 활성화를 돕습니다. 단,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스트레스 관리,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하므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파상풍 예방,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파상풍은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단순히 녹슨 못을 조심하는 것을 넘어 평소 위생관념을 철저히 하고 작은 상처라도 깨끗하게 소독하며 가장 중요한 예방접종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면역력을 강화한다면 파상풍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으로부터도 우리 몸을 더욱 튼튼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파상풍 예방을 위한 작은 실천들을 시작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교육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증상과 약물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하세요. 응급 증상은 즉시 1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